진 volume은 좀 배로 거침없이 짙이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뿌린 예쁜 잘난 savage 원할 땐 들어고 뺐지 눈물에도 컬러 무배기 두 손에 가득한 fat checks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이 꼭대기 물만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you hokey I'm boxy 두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줘